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Son muchas las clases de amor que existen. Amor de pareja, amor hacia los padres, los hijos, hacia los amigos, amor a la naturaleza, amor incondicional, amor sin ataduras, etc. Y sobre todas estas clases de amor, encontramos bellas historias. Tus manos que antes estaban acostumbradas a mi cuerpo, ahora me están empujando lejos de ti. ¿Qué debo hacer? Hasta ahora tu aliento se ha ido y yo aún te amo. ¿Qué debo hacer? Esta es una canción que no puede aferrarse a ti. Love Song. Rain. El amor solo deja dolor. El amor solo deja recuerdos. Te amo y no puedo vivir sin ti, pero ¿por qué estás dejándome? Love like this. Kay Will. Un hombre te ama. Él te ama con todo su corazón. Todos los días te sigue como una sombra. Él está sonriendo, pero está llorando. ¿Cuánto tiempo más tengo que verte de lejos? Este amor sin sentido, este amor desgraciado. Si sigo de esta manera, ¿me amarás? That man, Hyun Bin. Hacia cualquier persona, hacia cualquier animal, en definitiva hacia cualquier ser vivo, nos hace mejores. Nos engrandece porque sentir amor va acompañado de respeto, comprensión, tolerancia, y muchas más cosas, todas ellas positivas. Incluso cuando cierro los ojos delante de mí, incluso cuando cierro mi corazón dentro mío, a donde vayas estás en mis recuerdos, estás dentro mío. Crazy for you. SS501. Don't try to say it. 변명 따윈 듣기 싫어. 항상 넌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는 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 가슴이 말하잖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해. Hey. 그래 난 미쳤다 미쳤다 너희에게 난 미쳤다 미쳤다 눈물이 빠져 나오려 해도 너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 하늘이 정한 운명 내 모든 걸 너에게 내 옆에 있어줘 Oh baby 'Cause I'm so crazy for you 했어. Try. 어떻게 사랑이 되는데 차라리 탓해 너 아니면 안 되는 나 아무리 뭐라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나에게 욕한데도 다시 한번 말할게 세상에 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라 그래 넌 미쳤다 너희에게 난 미쳤다 미쳤다 아무리 빠져 나오려 해도 너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 하늘이 정한 운명 내 모든 걸 너에게 내 옆에 있어줘 Oh baby 'Cause I'm so crazy for you 눈을 감아도 내 앞에 타나던 내 안에 crazy 어디 가도 넌 내 기억에 crazy 넌 내 안에 그래서 미쳤다 미쳤다 너희에게 난 미쳤다 미쳤다 아무리 빠져 나오려 해도 너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 하늘이 정한 운명 Abre la puerta, aquí estoy. ¿Por qué no lo sabes? Compré una planta y las flores que te gustan. Mira, estoy usando la camisa que me compraste. Todo ha vuelto a excepción de tu aroma. Solo tú no estás aquí. Así que abre la puerta. Here I am. Your song. Just so. 정말 조금인데도 세상이 흐려지는 게 좀 취한 것 같아. 나 시계를 잃어버렸나 봐. 한쪽 팔이 허전해 바라보다 알았어. 시계 탓도 아니고 내 팔 위에 있던 네 손 하나 느낄 수 없단 걸. 매일 가던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네가 좋아하는 게 많았는지. Porque eres tú, porque eres tú a quien amo, porque eres tú, porque eres tú todo lo que extraño. Muchas veces puedo soportarlo porque eres tú. Te amo. Because it's you, Wong Yu. Oh, 다친 마음에 한숨만 나와 실없이 웃다 울어 너 때문에 아파 너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 더 참을 수 있어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난 몰랐으니까 다 너라서 이렇게 보고 싶은 너라서 사랑해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 너라서 난 괜찮아 잠시 못해서 멀어지는 너 또 바라보고 또 기다리다 지쳐 너 때문에 슬퍼 너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 더 참을 수 있어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난 몰랐으니까 다 너라서 이렇게 보고 싶은 너라서 너무 힘들지만 너라서 나 괜찮아 너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보고 싶은 너라서 사랑해 자꾸 욕심이 나 자꾸 눈물이 나 너라서 다 너라서 Si puedo verte solo una vez de nuevo estará bien si pierdo todo de mí. Me gustaría encontrarte aunque sea en un sueño y amarte otra vez. Untitled G-Dragon 나에게 돌아오기가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너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널 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너에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몰라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난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다 잃어도 괜찮아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이젠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너의 그 마음을 난 믿을 수 없어 Can't let go Cause we never know 내게 너 같은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신 없어 Nobody know Snow.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 Porque estoy ciego de amor, solo te veo a ti. Porque mi corazón está congelado, yo te abrazo. Cuando mis labios temblorosos tocan tus oídos, digo las palabras que he soñado desde que te conocí. Te amo. Blind with love, Jisung. 그때만 꿈꿔왔던 징긋 날 가슴 속에 차올라 어느새 심장이 터질 듯한 그 말 두 눈이 멀어서 그대만 봐요 가슴이 얼어서 그댈 안아 Las palabras que quiero decirte, las palabras que no fueron terminadas. Quiero permitirte escuchar mi corazón. One day, Lee Kyung-ki. 눈 뜨면 사라질 것 같아 깨지 않는 꿈이길 바래 조금만 더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아서 해주고픈 말 못다한 그 말 들려주고 싶은 이 내 마음은 하루만 날 기다리면 안 돼요 하루만 내 곁에 오면 안 돼요 하루만 날 품에 안고서 울다 지칠 만큼만 널 보낼 만큼만 만큼만 하루만 flor, eres mi primavera. Sigues floreciendo y no puedo controlarme. ¿Qué debería hacer? A partir de ahora voy a estar aquí para ti. Voy a abrazarte por siempre. Desde el momento que nos encontramos por primera vez, eres mi flor. My Flower, JBJ. Full blossom, just hold me tight. 그냥 친한 친구인 척, 남자 사람 친구인 척, 네 주위를 계속 맴돌기만 해. 매일 보는 사이인데 꽤골 빨개지는데 이상해, 말도 못해, 나 왜 이래? Everyone loves that thing she do. 중심을 잃어버려 네 앞에서 나도 다시 본 blossom 어제와는 다르죠. 또 가끔은 지쳐 너를 생각하면 그쯤은 감수해. I'll be a daydreamer. 아슬아슬 위험하게 내 맘 갖고 노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해? 또 커져가고 있는데. What? 너는 나의 꽃이야, 너는 나의 봄이야. 계속 피어나니까 감당 안 돼. 어떻게 나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 나가줄 거야 언제나.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 나의 꽃이야. 나의 꽃이야. 스월 베베 왜는 나의 꽃이야. 네 앞에서만 멈추야, babe. 네 목소리가 달콤하게 바람에 날려 날 끌어안아줘. 난 미쳐 바람이 like you. I can't control myself. 내 미소를 짓내줘 확인. 내 담아 눈으로 찰칵 셔터. 너의 gallery in my head. 그댄 선을 이미 남은 듯 경단에 술을 마신 듯 너에게 빠져들어 이미 지겠어. 아슬아슬 위험하게 내 맘 갖고 노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해? 더 커져가고 있는데. What? 너는 나의 꽃이야, 너는 나의 봄이야. 계속 피어나니까 감당 안 돼. 어떻게 나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 안아줄 거야 언제나.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 나의 꽃이야. 날 가지고 싶어 다 표현 못해. 입술이 맘대로 움직이질 않네. 없어 너밖에 단 drop me that egg. I'm closer 내 맘이 네 맘에 닿길. 후회 없이 직진해. What? 너는 나의 꽃이야, 너는 나의 봄이야. 너는 계속 피어나니까 감당 안 돼. 어떻게 나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 안아줄 거야 언제나. 그 순간부터 너 나의 꽃이야. 나의 꽃이야. Nuestro amor fue profundo, pero aún así tuvimos que terminarlo. Si me amas un poco más, no tendré que irme. Can I love again? Four Men and Davy She. Saranghi anin de, buenumul nanin de.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잘 가란 말이라도 해야죠. 우린 여기까지죠.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떠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변해버린 하루에 익숙하지 않은데 조급한 마음에 나 원망만 하는데 후회하지만 다신 돌아갈 순 없겠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땐 왜 보내본데. 사랑이 A veces lo hacemos. Nos dejamos llevar y caemos sin paracaídas ni protección alguna en el amor. Construimos relaciones donde amamos con los ojos cerrados y el corazón abierto, dándolo todo, sin límites, sin resistencias y de forma desmesurada. Te amo. Es la confesión que nunca he hecho. Te amo, es lo que diré mientras te miro a los ojos. El amor que permanece en mí, quiero dártelo todo ahora. White Confession, Infinite. Thank you. 시간이 빨리 지나게 이미 끝난 너와 나 다시 오는 눈처럼 돌아올 순 없네. 겨울이 피어내는 아름다운 눈꽃 유난히 추위야. 그 눈물이 지워내는 나쁜 따윈 있고 여전히 그 눈에 주대요. 내질렀던 소리 없는 고백과 저 멀리에 잡을 수 없는 그녀가 마지막 상상하는 저 상황 이제 현실로 그대 데려와.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n es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amente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